우리 김용배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김용배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 오후까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사임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선교사님이 오시고 그래서 설교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천흥교회 사역자로서는 물론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부임해 가면 또 설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거의 2년 동안 2년이 다 되어가지고 조금만 되는데 수고해 주셨고 또 함께해서 힘을 얻고 또 함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겨자씨 하나일관 누룩 이런 점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더 큰 사모함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수요 예배를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하는데 다음 주 월화수는 여인성 목사님이 하시고 그리고 목금토는 이제 제가 합니다. 피날레는 토요일 날 새벽에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목사님께서 그 총회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시니까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아마 마지막 설교가 되겠고 이제 그 주일 예배로서는 이제 오늘 오후 예배가 마무리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많이 썼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며 그들에게 평강을 기원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 하늘과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대화를 나누거나 특별히 강의를 할 때 잘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아 이건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 하면서 비유를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는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가라지 비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겨자씨 한 알, 네 번째로 누룩에 대한 비유, 다섯 번째는 밭에 간 주인과 여섯 번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마지막에는 그물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바로 마치 이러이러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중 세 번째, 네 번째인 겨자씨 한 알과 누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겨자씨,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요.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색깔이 어떤가요? 검은색인가요? 아, 그런가요? 제가 잘 못 봤는데요. 네. 나라마다 다른가요? 저 볼 때는 약간 노란색 계통으로 봤는데. 예. 아, 그런가요? 네. 장로님이 틀리신 거죠. 네, 그런가요? 염색을 했나? 네. 아주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참깨보다도 작습니다. 네. 그런데 그 씨가 씌일 때는 그렇게 작은데 심겨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제법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에서는 약 3m 가깝게 성장을 하고 그 주된 그 나무의 둘레가 얼음 팔뚝만 할 정도로 해서 32절에 나온 대로 이 새가 거기서 뭐 충분히 앉아도 쓰러지지 않고 거기서 쉬었다 갈 정도로의 넉넉한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33절에 누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루 섬 아래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섬 아래는 삼시타라고 그 당시에 도랑령으로 말하면 삼시타 정도 되는데 지금의 도랑령으로 바꾸면 약 45리터 무게로 하면 약 24kg나 되는 그런 제법 적지 않은 양의 밀가루 통에 적은 누룩이 들어간 겁니다. 이 정도 양이면 적어도 100명 이상 많게는 150명의 사람들이 빵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천국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이 겨자씨 한 알 그리고 서말 속에 들어간 적은 누룩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지만 나중에는 커지게 되고 모든 것을 뒤바꿔 넣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것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더 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천국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하면 보통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갈 곳,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물론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여기서 끝나고 가게 될 이동적인 면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즉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어떠한 천국 좋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장소적인 개념이 강하다면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받는 다스림의 개념이 강한 천국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현재성이죠.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두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간다. 이 땅에 있으면서 넓혀져 간다는 겁니다. 일단은 겨자와 누룩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1절과 33절에 나오는 공통점. 그건 뭐냐면 확장한다는 겁니다. 확장. 겨자씨를 식물의 과로 분류하면 채소과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심겨져서 자라고 나는 거 보면 일단 나무에 가깝습니다. 나무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는 것이요. 서말 속에 넣어진 누룩은 또 어떻습니까? 아주 적은 미량의 양이지만 그것이 45리터 정도 되는 많은 그러한 그 밀가루, 반죽된 밀가루를 완전히 다 끝까지 부풀게 합니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점차 커지고 넓혀지고 확장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유들의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다음부터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생애를 보더라도 이러한 천국의 확장과 더불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 지명을 말하자면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가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독 작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예루살렘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작은 땅입니다. 작은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본격적으로 시작한 갈릴리 지방 그리고 가버나움 이쪽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내에서도 그 땅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변방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되고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넓혀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까지 왔고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것, 보잘것 없는 데서 시작됐지만 그 확장성이 대단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과 누룩의 두 번째, 첫 번째는 확장성이라면 두 번째로는 목적한 바를 끝까지 이룬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겨자씨 하나를 심겨졌습니다. 그것이 싹이 나고 또 커서 우리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시작. 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있으니라.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 나무가 되어서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쉬고 그 가지에 노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나무로서의 그런 완전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적은 누룩이 들어간 가루 서말의 밀가루 관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부풀었습니다. 빵을 만들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부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적지만 그런 것이 확장이 되어서 결국에는 완전한 완성에 이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그 확장의 선상에 있고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나다가 그 모습을 보면 좀 더디 자라는 것 같고 더디 부푸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척에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완성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공통점 두 가지를 했죠. 확장과 완성. 그런데 이 비유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와 누룩의 비유에 다른 점. 확장하고 완성되는데 다른 점 한 가지는 하나는 제법 눈에 뚜렷하게 보이면서 확장과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물론 약간의 모습을 차이는 있지만 거의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저게 다 됐나 할 정도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런 사역에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굉장한 확장성을 보이는 사역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았던 사역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그곳에 모인 남자 5,000명이에 어린아이들과 또 다른 사람들 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를 통하여 가져온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을 뿐만 아니라 또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할 때에도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 사역의 열매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히 여겼음을, 또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음을 봅니다. 밤중에 똑똑똑 하고 찾아와 누구죠?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이요 하고 물으면서 어떻게 중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그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 때에 남자 다섯을 치우고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또 만나면서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참 진리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5,000명과 3,000명과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이 한편으로는 크게 보이는 사역, 많게 보이는 사역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자잘하고 보잘것없는 사역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고 완성을 위하여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며 나무가 자라고 또 누룩이 그 밀가루를 흘리듯이 계속해서 역사에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현장, 이 사역이 진행되어 가는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아직도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일꾼이 누군가? 먼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일 것입니다. 내 자신이고 이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낙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망하지 말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너무나도 미비해 보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완성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일들은 지금도 보이는 만큼 또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 일들은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완전히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조금 실족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리 나무가 되게 하시고 가로서발에 있는 작은 누룩 하나가 완전히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먼저 부름받은 내가 이 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일에 매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50개 주의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들이 연방에서 이제 그 미합중국이 된 거죠. 영국도 이렇게 알고 보면 영국이 한 나라가 아닙니다. 네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잉글랜드하고 또 서쪽에 있는 서쪽에 웨일즈,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리고 좀 떨어져 있지만 배 타고 넘어가서 북아일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영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영국이 공식적인 이름 굉장히 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네 개의 땅덩어리가 합쳐져서 영국이 됐는 대영 제국 대영 영국이 됐는데 그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잘 예수 믿지도 않고 힘들게 목회를 합니다. 근데 두 분이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목사님이 말문을 띄웁니다. 한 목사님이랑 한성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한 명의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딱 한 청년만 던졌습니다. 한 청년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참 제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게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목사님도 아휴 목사님 힘내십시오. 저는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했는데 참 부흥회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서 이 부흥에 은혜 받을 것을 원했습니다. 그랬는데요. 큰 기대감 대신 부흥에 끝나고 나니까 딱 한 사람만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 착착합니다. 그러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두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해서 얹었다는 한 청년 그 청년 이름이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부흥회를 준비해가지고 은혜를 끼쳤는데 딱 한 사람밖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빙스턴. 네.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 결국에는 이 첫 번째 돌아온 로버트 마펫의 그 청년의 딸을 이 리빙스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예, 아프리카의 선교회. 맨 마지막 61세에 리빙스톤이 돌아가실 때에 자기 고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도 그곳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다는 한 사람. 그 목사님이 참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참 열심히 목회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건졌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됐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열매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천원교회가 큽니까 작습니까? 네, 큽니다. 크면 크고 또 적으면 적습니다. 하고 있는 사역들도 어떻게 보면 적은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런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지금까지 해오고 또 분리개척에 대한 일들도 하고 또 그 밖에 사역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또 적은 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것들이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되는 일들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일들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정말로 대단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위의 모든 교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적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깨달아서 우리 뒤를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은 자가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원교회를 통하여 내 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또 크다고 해서 그 일들이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양으로도 되고 또 저 모양으로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적다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원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천국이 확장되는 그 확장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 누룩과 같은 적은 양이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그 기쁨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